내 기억을 따라 헤매다 이 길 끝에서 서성이는 나 다신 볼 수도 없는 네가 나를 붙잡아 나는 또 길을 묻는다 널 보고 싶다고 또 안고 싶다고 저 하늘 보며 기도하는 나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나빠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래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나빠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래 찾아오라고 소리쳐 부른다 널 얻는 거니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나에게는 나 다시 살아도 몇 번을